5월 30일 월요일.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천하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약탈당하며 여자들은 겁탈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2분의 1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 계실 것이다.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2분의 1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2분의 1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어지고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마치 유다왕 으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넬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 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인간 역사에는 여호와의 한 날이 이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러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멸망 중에도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럼 말세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해 자기만 살찌운 사람들은 살육의 날에 모든 것을 잃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날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서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도망할 길이 열리고 모든 거룩한 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날이 되면 인간이 살아온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며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구원과 심판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오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이라 불릴 존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겨왔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가증한 우상이 제거되고 그들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되지 못합니다. 온 땅은 아라바, 즉 평지처럼 낮아지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만이 높이 들려 영광을 누립니다. 땅에서 주권자인 양 행동하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다 굴복하고 하나님이 홀로 천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평안히 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心。 묵상. 하나님은 여러 나라에 처참하게 짓밟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때 그곳엔 빛이 가득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며 평안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받은 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지 이 땅의 고단함과 세상복에 대한 미련으로 흔들리고 낙심하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회개기도. 집을 팔아 우선 빚을 갚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천국에 더 좋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과 그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를 놓고 이사할 집을 가계약하면서 공허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일을 핑계대며 기도 모임과 성경 읽도 순모임을 소홀하게 여기고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도전과 소망의 기도. 경제적 손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 평안의 열매가 가득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재림과 통치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기도. 작은 문제에도 길을 잃고 도망가려는 저를 붙들어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과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신만 생각한 저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저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